a minute, girl. 어디가 너무 쳐다봐서 미안해. 근데 네가 너무 섹시해서 눈에 띄. 수가 없어. 보고 싶어 너의 몸매 몸매 몸매 너의 몸매 몸매 네 앞에 쓰면 비어서 영덩이도 납작해. 답답해 시원하게 그냥 갖다 대. 구리비 피부에 네 허벅지는 탄탄해. 택시기사처럼 넌 쭉쭉 가고 빵빵해. 널 감상하는 게 변태 같으면 나 변태할래. 진심이야 연기처럼 보이면 나는 담배. 우리의 관계가 뭔지 모르지만 지금 소개받고 싶어 네 가슴에 달려있는 자매. 쌍둥이 동이야 원어지를 give it to me. 우리 트윅스처럼 믿고 싶어 baby 단둘이. 우비부비 춤은 내 침대에서 주지 규칙과 휴식 없이 나한테 계속 주지. Let's shoot a movie. They ain't fucking with us. Oh no. Oh no, they ain't fucking with us. This ain't DJ Mustard. This is Gray on the beats. Bitches say OMG, we do it properly. Let's go. Hold on, wait a minute, girl. 어디가 너무 쳐다봐서 미안해. 근데 네가 너무 섹시해서 눈에 띄. 수가 없어. 보고 싶어 너의 몸매 몸매 몸매 너의 몸매 몸매 Yeah, 목폴라를 입어도 튀어나오는 몸매. 목매인의 괜히 칵테일 한 모금 더해. 멍해진 동공 내 초점은 동체. 수원 초적 본능에 튼튼해진 내 똥매. 보자마자 딱딱히 굳어 눈매가 메두사. 쪽방에 코피 터져 허리선이 punchline. 피부는 미운 내 살 말투마저 귀여운 부산. 부모님 한국분마저 골반이 수입산. 더우면 좀 더 벗어 바람직한 복장 물량. 맛이 궁금해 탐스러운 자연산 복숭아 수박. 허바는 이미 동물 농장. 넌 발정난 수컷들 다 불러 모아 매기는 사육사. 이제 빠져나가자 이마국간에서의 염지로 같이 온 친구들까지 다 데리고 누가 뭐래건 신경 안 쓰여 우린 우리 방식대로 yeah, it don't matter. Hold on, hold on, wait a minute, girl. 어디가 너무 쳐다봐서 미안해. 근데 네가 너무 섹시해서 눈에 띄 수가 없어. 보고 싶어 너의 몸매 몸매 몸매 너의 몸매 몸매 You so sexy girl. I be like, hold on, wait a minute, girl. Hold on, wait a minute, girl. 너무 쳐다봐서 미안해. 근데 네가 너무 섹시해서 눈에 띌 수가 없어. 보고 싶어 너의 몸매 몸매 Let me see that right there.